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닌 척 해보려고 해도 커져버린 맘 숨길 수 없어. 불어오는 시린 바람도 그저 위로 봤던 하루하루도 It's a beautiful It's a beautiful 너만 너만 너만 너만 너 하나만 바래서 If I feel alright If I feel alright 네가 나의 곁에 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야 If I feel alone If I feel 참아보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는 감정은 어떻게 해도 숨길 수 없어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빛이 나 It's a beautiful It's a beautiful It's a beautiful oh, 너만 너만 너만 너만 너 하나만 바래서 If I feel alright If I feel alright 네가 나의 곁에 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야 If I feel alone If I feel 매일매일이 행복하게 너의 미소가 지켜지게 나 너의 곁에서 늘 항상 있을게 너를 웃게 할 수 있다면 If I feel Oh,